언제나 같은 꿈에 낯선 얼굴을 하고 멈춰진 시간 속에 너와 마주쳤던 나 조금 두려웠나 봐 영원히 꿈일까 봐 이제 눈을 떠도 너야 This is love story 감출 수가 없는 너만 보는 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난 This is amazing 세상 모든 것을 내게 모두 준대도 너와 바꿀 수 없어 언젠가 단 한 번쯤 내게 와줄 거라고 그 사람 내 사랑을 난 꼭 찾을 거라고 많이 아프겠지만 다시 내게 물어도 정말 사랑이 This is my